조종호 유엔 상주 조종자기업 유엔 개발기획 상주 대표를 비롯한 유엔 아동기금, 유엔 인구기금,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유럽동맹 협조 대표부, 스위스 외무성 협조 사무소 성원들이 19일부터 21일까지 한북도 북부 피 지역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회룡시 무산군 연사군의 새로 일도선 살림집들과 학교, 유치원, 다가소, 병원, 진료소들을 돌아보고 여러 국제기구들과 단체들이 지붕제를 비롯해서 보건, 어린이 용량, 물위생 등 여러 분야에 제공한 협소물자의 리용 종용을 현지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협소물자들이 정확히 분배되어 효과있게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만족을 표시했으며 피해를 완전히 가시기 위한 우리민의 노력에 사심없는 방조와 협조를 계속 제공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